아쉬울 것도 없어 진짜 할 만큼 했어 난 어차피 너 따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매번 약속은 번복 또 셀 수 없이 반복 너란 남자 딱 그 정도 내 맘 다 줬지만 No 빈칸 똑같은 네 story 이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모든 게 오글거려 널 버려줄게 recycle 네 옆에 그녀는 바보 오늘은 빠르게 I don't want you no more Hold up 영원할 거라 했어 근데 결론은 또 you messed up 왔다 갔다 가게 웃는 핑퐁 난 지금 너를 찾는 거야 딩동 Player, you wait, no 사람, 잘못, 콜라보 내 말은 바라보고 위에 받들어져서 해 여왕 바버처럼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hat up, coulda, shoulda, yeah Why you wanna go and do that, why? 내 뒷모습을 좋아